시작은 항상 다 이룬 것처럼 엔딩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겁내지 않고 마음을 쏟을래 내 모양대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어디에서도 내 맘을 지키기 Only by dead end 자유에 맡겨둘래 되게 될 거니까 뭔가 참 넘쳐 I don't care 모든 말은 참 쉽지 그래 실행이 어려운 거야 Do it, move it, do it 우린 그냥 할게 내 갈 길을 멀고 그 위에는 드라마가 있어 저 외로움이 너무 길어지는 밤엔 그 맘을 쏘아올려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기에 영원을 바라는 사이보단 지금을 이해해주고 싶어 We will